이란의 일라통신이 9일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. 통신은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장엄한 뇌성은 조선이 미국의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임을 증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.